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턱 뻗어봐서 금색해버릴 꿈 미칠 듯 달려도 도대체 아닐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도 밀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뒷받침 뛰게 해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